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에게 스쳐지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해. 사랑이나 꿈을 꾸며 사는 것도 좋겠지만 살아가는 건 영화처럼 달콤한 것이 아니라고. 쓰러져 넘어진 데도 힘들어 울게 된대도 가슴 가득 안고 있는 열정만은 포기할 수는 없어. 아직은 조금 어린 우리지만 누구에게도 이 마음은 지지 않아. 눈치도 피하지도 않을 테니까 비웃고 싶은 녀석들은 비웃어. 아직은 작기만 한 우리들도 자유롭게 날개를 활짝 펼 수 있어. 별들이 빛나는 높은 저 하늘.